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매우 친절할 예정인 51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 통합과학원이라는 강좌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면 과학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32강 동안의 요 강좌를 다 끝까지 완강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아, 과학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 갖게 될 거거든요. 선생님이랑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본량이다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1단원의 첫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단원의 첫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 단원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점은 일단 1단원 미리 보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의 명칭은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볼 요 세 가지 테마에 대한 내용은 요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앞으로에 펼쳐질 통합과학 1이나 2, 그리고 이공계열로 진학할 친구들은 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요런 과목들도 더 수강을 할 거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바탕,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지금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기본량, 단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측정과 어림, 측정을 제대로 정확히 하려면 그 표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신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런 거 처음 듣는데, 저런 단위라든지 저런 명칭 나 너무 낯설고 어색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낯선 용어나 단위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외국인 친구를 한 20명 만났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 이름을 다 외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름도 낯선 데다가 얼굴하고 매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많이 듣고 많이 불러보다 보면 어느샌가 친숙해져서 다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겁만 먹지 않고 계속 익숙해지도록 불러주면 훨씬 빠르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과학의 기본량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의 포인트는 시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시공간의 규모,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케일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시공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과학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기본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량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기본량에서 유도된 유도량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이 기본량과 유도량의 단위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딱 값을 봤을 때 이게 기본량인지 유도량인지 그걸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을 때 단위를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따가 문제풀이까지 오늘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 교재 자체가 이 과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연계 개념 한눈에 살펴보기가 앞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단원이 과학의 기본량이잖아요.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대과거인, 기억도 잘 안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설을 설정해서 탐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찰한 자료를 해석해서 탐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그때 이제 제시가 됐었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보면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어려운 이름으로도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볼게요. 지금은 요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랑 완벽하게 좀 맞아떨어지고 정확하게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명칭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앞으로 눈치를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눈치를 키우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빈칸을 채울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랑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럴 때 저기다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눈치 코치로 알아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빈칸이 있을 때는 어떤 한 가지의 정답만 들어갈 수 있는 빈칸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코치로 일단은 내가 여기서 가장 적절할 것 같은 거를 한번 넣어보고 그게 맞으면 좋은 거고 아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탐구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가설을 설정해서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관찰한 무엇과 알려진 법칙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설정한대요. 그럼 눈치 코치로 이 2번에는 뭘 넣을 수 있을까? 그죠? 제목이 있잖아요. 가설을 설정한다. 그럼 뭔가를 설정한다면 가설을 설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설 설정할 때 뭐뭐를 이용하느냐? 관찰된. 우리 교재에서는 답을 현상이라고 넣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관찰된 어떤 결과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법칙을 활용해서 적절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 나가는 탐구 방법이란 게 있다. 그랬구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가설 안 세우고 내가 관찰한 자료를 많이 해석해서 탐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관찰한 네모에서 패턴을 찾아낸대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그 답은 정보인데 여기도 정보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되죠? 관찰해서 모은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정보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검증하여 원칙이나 뭐를 돌출할까? 원칙보다 뭔가 조금 더 센 어떤 그렇죠? 법칙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탐구 방법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거랑 연결시켜서 또 1학년 때 과학기술의 영향이라는 것도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인류는 과학적 탐구로 발견한 과학 원리와 함께 무엇을 함께 발달시켰을까? 과학이 발달하면 같이 발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술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기를 발명하였다. 여기는 기술 정도 들어가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네모칸 보니까 이 네모의 발전은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을 편리하게 하며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물론 다른 거에 발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정도 넣어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과학 원리, 기술, 기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습한 적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을 잠시 떠올리면서 우리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 그 테마마다 하나씩 그림이 제시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잘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미시세계, 여기는 거시세계 하면서 그 천지창조 그림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약간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져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주안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용어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미시의 미자는 뭐예요? 미자는 그 작을 미자예요, 작을 미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는 미묘하다 할 때 그 미자거든요. 미묘하게 달라 하면은 아주 미세하고 묘하게 다르다 이런 뜻인데 작을 미자. 그래서 미시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시의 거자는 거인할 때 거자죠. 그럼 이제 크게 보는 건데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작은 거를 확대해서 크게 본다는 게 아니고 원래 스케일 자체가 얘보다는 좀 큰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미시세계는 우리의 어떤 육안이라든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볼 수 없는 또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거시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세계라고 해서 꼭 엄청나게 거대한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학생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수업에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흥미로웠다 라고 A가 얘기를 합니다. B는 맞아 미시세계에는 원자나 원자핵처럼 아주 작은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핵심이야. 미시세계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거시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체나 지구 규모의 현상을 다루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꼭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도 거시세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서로 다른 법칙들이 적용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그런데 길이, 질량, 시간 같은 기본량. 어? 기본량이라는 아까 주요 용어가 나왔는데요. 기본량이 두세 개 모두를 설명하는 공통의 언어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기본량의 대표로 세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길이, 질량, 시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량들이다. 이렇게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통의 언어가 된다. 그렇지. 예를 들어 킬로그램이나 초 같은 단위들은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미세한 입자부터 우주의 팽창까지 측정하는데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량이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에 사용이 되니까 두세 개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구나. 누가요? 기본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지금 미세세계, 거시세계, 기본량이라는 것들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개념 체크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보통 개념 체크 문제는 어떻게?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는지 이 빈칸을 채우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앞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학습을 하겠지만 지금은 쉬운 부분이고 과학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지금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눈치 코치를 길러보는 용도로 이걸 먼저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시간과 공간의 크기 범위를 크기의 범위를 아, 넌 좀 뭐가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크기 범위는 규모라고 할 예정이에요. 그럼 규모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를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세계는 무슨 세계와 거시 세계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미시 세계죠. 우리가 이 정도 빈칸을 이제 채울 수 있습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는 다양하다. 그럼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다양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공간과 시간의 규모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작은 세계, 미시 세계도 있고 거시 세계도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엄청나게 작은 뭐 원자 수준부터 뭐 우주 범위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는 거시 세계에 속할까? 아니죠. 미시 세계에 속하겠죠. 우린 아직 안 배웠지만 바로 이걸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과거에는 무엇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지 물었습니다. 과거예요. 굉장히 과거. 옛날에 천체 운동으로 시간을 알았을까요? 원자 시계를 써서 알았을까요? 옛날에. 원자 시계 그때는 개발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천체 운동을 보고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됐다. 하루 중에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는 정밀한 시간 측정을 위해서 발걸음 폭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세슘 원자 시계를 사용하느냐 어때요? 이건 그냥 봐도 현대니까 정밀한 시간 측정을 위해서는 원자 시계를 쓸 것 같잖아요. 그죠? 심지어 발걸음 폭은 뭐예요? 시간이 아니고 길이를 재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본문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고요. 시간과 공간의 규모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시간과 공간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란 자연 현상의 크기 범위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크기 범위라고 하면 공간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은하, 사람, 적혈구, 세슘이라는 이런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시간 규모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간 규모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시간 규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80년이다. 그리고 적혈구는 평균 수명이 120일, 대략 한 4달 정도가 됩니다. 오늘 만들어진 적혈구는 한 4달 정도 살다가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세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 어떤 수명이라기보다는 세슘이라는 것은 여기서 91억 9263만 그 다음에 1770분의 1초마다 한 번 진동한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스케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한 번 진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에도, 세슘에도 각각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세슘은 이런 시간 동안 한 번 진동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공간 규모도 62 킬로파색. 아, 지금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읽는 어떤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키가 170cm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지름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의 반지름은 260, 지금 못 읽어도 됩니다. 피코미터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가서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규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세계는 지금까지 여러 번 등장했지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이런 그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미시세계는 원자 크기의 작은 규모 현상을 다룹니다. 그래서 시간 규모로 얘기를 하자면 나노초 이하, 나노라는 게 지금 얼마나 작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작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나노초 이하의 규모일 때, 공간의 규모는 나노미터 수준 이하일 때 우리가 그 미시세계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원자 핵, 전자, 원자, 분자, 이온. 쉽게 말하면 우리 맨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뭐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그거보다 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시간 규모는 초부터 시작해서 초, 분, 시간, 광년. 공간 규모는 미터. 미터는 뭐 이 정도 뭐 1미터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부터 천문적인 단위까지. 그래서 보면 거시세계라고 해서 엄청 거대한 것만 있지 않다. 나무, 동물, 그 다음에 태풍, 지진, 천체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거시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각각을 어떻게 측정을 과거에 했었고 현대에는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막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시간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나? 과거에는 아, 지금 해가 요 정도 떠 있으니까 몇 시쯤 됐겠다. 지금 요런 정도로 해가 이동하니까 지금 무슨 계절쯤, 몇 월 정도 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위치, 달의 모양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했고, 그러니까 천체를 이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앙부일구 요런 이름의 해시계를 쓰거나,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서 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그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다음에 자경루라는 이름의 물시계 같은 것들,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썼죠. 그래서 물시계로 측정을 하였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사 시험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선시대의 물품인지 아니면 고려시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묻진 않고 지금 과거의 대표로 조선시대가 나와서 조선시대의 해시계와 물시계가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진자를 이용해서 만든 괴종시계나 아니면 디지털 시계 등으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몇백만 분의 1초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공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 뺨 막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도. 지금도 무슨 도구가 없을 땐 쓸 수 있지만 그런 손가락 마디 길이, 발걸음 폭 이런 것들로 측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막대나, 그죠? 눈금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현대로 와서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원자나 분자 크기, 미시세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만약에 이제 좀 거시세계 영역에서 측정을 하자면, 현대에는 레이저 빛이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 도구 중에 레이저로 측정하는 길이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서서 저쪽 벽에다가 이걸 딱 쏘면은 지금 이 방의 이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레이저가 이렇게 측정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죠.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면 아, 현대로 오면서 그런 장비들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 정도 느낌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쪽. 이것도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눈치 코치를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채우기.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우리 지금 물리량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양을 빈칸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양을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뭘까? 기본량이겠죠? 기본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량의 종류로는 요거 빈칸 있고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 있다. 선생님이 아까 세 가지 기본량, 이거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게 있었는데 길이, 질량 말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지금 뭐 머릿속에 남지 않았어도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가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내기가 쉽죠. 요거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만나봤던 그런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라는 것도 기본량 종류에 들어가는구나를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출발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온도. 온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도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광도라는 거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색이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 기본량 중에 하나고, 물질량은 물질의 양이겠죠. 이름 자체에 맞춰서. 근데 우리가 어떤 물질이 많으면 질량이 더 많아지고 적으면 질량이 적어져서 물질량이 질량이랑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물질량이라는 거는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이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거랑은 별개로 이걸 이루는 물질 입자, 입자가 몇 개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이 물질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 질량의 국제 표준 단위. 아직 안 배웠죠? 그쵸? 그램일까요? 어때요? 그램 질량 단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O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X예요. 그램은 너무 좀 작은 단위여서 이거보다 킬로그램을 국제 표준 단위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의 접두어.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접두어란 말이 좀 낯설 수 있죠. 접두어. 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그 국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이제 접사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접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에 붙어서 단독으로 쓰이진 않아요. 단독으로 쓰이진 않는데 어떤 단어에 붙어가지고 특정한 뜻을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그 성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이 접사에는 크게 성분이 종류가 두 가지.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어요. 그럼 접두사는 이게 머리 두 자를 써서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서 뜻을 나타내는 걸 접두사라고 하고요. 이 접미사는 꼬리 밑자를 써서 뒤에 붙습니다. 특정 단어 뒤에 붙어서 어떤 특정한 뜻을 나타내게 하는 게 접미사. 그런데 접두사나 접두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범위가 작아. 그러면 그 앞에 K라는,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주면서 특정한 뜻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단위의 접두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몇 개 배울 건데, 그 접두어 중에서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하느냐. 자, 그러면 1미터는 몇 밀리미터예요? 1000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밀리라는 것은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에 10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1이 되는 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이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느낌 보는 거예요. 밀리라는 것이 접두어의 종류로 나오겠구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골라보겠습니다. 온도의 국제 표준 단위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뭐죠? 도씨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쓰는 표준 단위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나타내는 단위의 접도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값들을 수치화한 것이 이제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 그대로 기본량이라고 부릅니다. 물리량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7가지의 기본량이 있는데, 그 대표주자 중에서도 완전히 대표주자, 시간, 길이, 질량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류, 온도, 물질량. 아까 선생님 물질량은 어떤 입자의 개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광도까지 해서 7가지 기본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기본량을 나타낼 때는 단위를 적절한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량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단위라는 거는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른 단위들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리터나 밀리리터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뭐 갤런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표준 단위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SI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S가 이제 시스템의 앞글자고 이 I가 인터내셔널의 앞글자죠. 그래서 SI 단위계를 우리가 꼭 써야 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국제표준 단위계 SI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단 7가지 기본량이 있었잖아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로, 세컨드, 그래서 초단위로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기본량은 미터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기본 단위는 아까 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을 쓴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 그래서 앙페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 이름을 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영국식으로 읽어서 암페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이것도 과학자 이름이죠. 켈빈, 켈빈의 K를 따서 쓰게 됩니다. 대문자고요, 다.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를 쓰는데요.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델라는 CD로 소문자로 쓰는데 이게 빛의 단위다 보니까 캔들, 양초에서부터 유래한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캔들, 칸델라. 그래서 물질량은 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단위의 접두어 보겠습니다. 접두어가 뭔지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단위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게 특정한 뜻을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말이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있어요. 일단 센티는 들어봤죠. 센티미터 할 때. 그 다음에 킬로미터 이런 거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큰 단위들은 그 바이트가 뒤에 붙었을 때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말의 앞에 붙어있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각각 무엇을 대신하고 있냐면 킬로는 10의 세제곱을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g이다. 근데 이렇게 쓰기 너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1kg으로 대체를 하면 이 K라는 것이 1000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메가는 10의 6제곱 기가는 10의 9제곱, 테라는 10의 12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구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누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센티만큼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데시라는 거는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거는 데시벨이죠, 데시벨. 데시벨이 벨이라는 단위가 너무 클 때 그것의 10분의 1을 데시벨이라고 쓰는데 그 앞에 붙는 것이 바로 이 데시라는 접두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카도 평소에 잘 들어볼 일은 없는데 이 데카라는 게 10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디케이드 있잖아요. 디케이드 또는 데케이드라고 읽는 이게 영어로 10년이라는 뜻인데 요거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카라는 거는 이렇게 DECA로 쓰는데 그것의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DA로 표시하는 10배를 의미하는 그런 그 접두어가 있고 그 다음 헥토 같은 경우는 100을 의미합니다.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을까? 헥토파스칼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인 파스칼 앞에다가 헥토를 붙여주면 거기다 이제 100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뭔가 작은 단위로 갈 때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아까 나노 나왔었죠, 나노, 마이너스 9제곱, 얘는 좀 많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접두어도 있고요. 더 큰 접두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요 정도 기본으로 이것도 좀 많긴 해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앞으로 하는 얘기들을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 위에 써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자주, 센티 외에는 자주 언급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먼저 공부 좀 하고 여유가 되면 아래 있는 것들도 조금씩 익혀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약간 3, 6, 9, 12 3, 6, 9, 12 이런 어떤 간격으로 배열이 돼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규칙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시험 보듯이 이렇게 달달달달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순서를 배열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유도량이라는 것은 유도된 양이겠죠. 이름 그대로. 그럼 무엇으로부터 유도가 됐을까? 우리가 그 위에서 계속했던 어떤 무슨 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본량이 있었죠. 그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을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유도량도 단위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유도량들이 있는지를 볼게요. 넓이도 하나의 대표적인 유도량이에요. 넓이는 뭐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길이를 이용해서 유도한 유도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로의 미터 곱하기 세로의 미터를 곱했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제곱으로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비슷하게 부피도 있죠. 부피. 부피는 가로에다가 세로에다가 여기에다 높이까지. 그렇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하는데 이때는 길이 세 가지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터가 세 번이 곱해져서 단위로는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피는 세제곱미터도 쓸 수 있지만 리터도 쓸 수 있거든요. 리터. 그래서 리터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다. 이런 어떤 그 서로의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그럼 미터 단위로 쓸 텐데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우리가 미터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요거를 단위로 쓸 때는 이 요렇게 분수를 이루는 요 막대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써주고 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력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1초 동안 속력이 얼만큼 변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1초 동안의 속력 변화니까 속력의 단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쓸 때 혹시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속력의 단위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또 다른 S라는 거는 사실상 1분의 S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10이라는 숫자는 1분의 1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것을 생략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가 됐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서 분모에다가 넣어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서 분자에다 써줍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분수분수 형태가 있을 때는 이거를 정리해줄 때 그렇게 하는 규칙이 있고 그래서 이 안쪽 분모에다가는 이거 두 개를 곱해주니까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써준다고 했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게 된다. 이런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라는 거는 밀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밀도의 식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일단 부피 자체가 유도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라는 기본량을 유도량인 부피로 나눈 또 다른 유도량이 바로 밀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량은 단위가 어떻게 돼? 킬로그램이잖아요. 부피는 단위가 어땠지? 세제곱미터 또는 리터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런 단위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나 부피나 속력, 가속도, 밀도 이런 것들은 유도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단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7가지 기본량에 해당하는 단위를 안 쓰고 다른 뭔가가 곱해지거나 나눠진 그런 단위를 쓴다. 그럼 그런 것들은 유도량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 유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지구, 동물세포, 리튬 원자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래요. 근데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구에도 핵이 있고요, 가운데. 동물세포에도 핵이라고 불리는 세포소기관이 있고 리튬 원자 안에도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핵의 지름을 X, Y, G로 나타냈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학생 A는 핵의 지름은 모두 길이에 해당하는 기본량으로 나타낸다. 어때요? 지름이라는 건 지금 미터 단위를 쓰고 있죠. 다 길이에 해당하는 기본량입니다. 그래서 학생 A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값들은 X, Y, G 수준으로 점점 작아진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구보다는 세포의 핵이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자의 핵은 그거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순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학생 B 옳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학생 C입니다. 핵의 부피는 핵의 지름과 같은 단위로 표현이 되느냐? 자, 일단 부피와 지름, 지름이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길이와 부피는 같은 기본량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지? 부피는 아까 선생님이 대표적인 뭐다? 무슨 양? 유도량이라고 했죠. 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길이를 유도해서 만든 그런 부피라는 유도량이고요. 그러면 이 부피의 단위는 길이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써서 학생 씨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만 옳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보면은 일단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두를 먼저 읽어보자면 다음은 액체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을 한대요.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뭐를 구한다? 밀도를 구하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밀도식은 알고 있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도량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량을 재는 방법은 어떨까? 일단 빈 비커의 질량을 재고요. 그 다음에 액체를 넣은 비커의 질량을 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두 번째 잰 거에서 첫 번째 잰 값을 빼주면 액체만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액체 질량은 B-A 해서 78.9g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피는 이렇게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쟀더니 액체의 부피가 100ml. 여기서는 세제곱미터 아니고 리터 단위인 100ml. 그러면 밀리라는 거는 뭐였죠?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의미하는 그런 접두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값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부피분의 이 질량을 해서 0.789g/m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까? 보기에서 액체의 질량은 7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랑 이 값이랑 앞에 있는 숫자의 표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78.9는 그대로 살리고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 이 킬로라는 거는 10의 세제곱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곱했을 때 같은 의미로 만들어주려면 변화가 없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세제곱이랑 상쇄해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값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7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피는 유도량에 해당한다. 그렇죠.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유도량이에요.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액체의 밀도는 789kg/세제곱미터이다.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지? 일단 그램으로 준 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부피가 밀리리터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세제곱미터로 줬습니다. 그럼 저거에 맞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원래 액체 질량을 78.9g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일단 K에 어때요? K에 10의 세제곱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였죠. 아까 그 기억보기에 썼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 100ml였는데 이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어려울까 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100ml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의 세제곱미터이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완전히 분수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세제곱 미터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랑 여기 마이너스 6이랑 하면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만 남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쓸 때는 위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만 남게 돼요. 근데 이 10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0의 제곱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게 돼요.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거 분의 78.9.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게 어차피 10분의 1이니까 요거를 또 분수 형태로 계산하면 789만 남게 돼요. 그래서 789kg per 세제곱미터라고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밀리리터를 세제곱미터로도 바꿀 수, 나중에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혹시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식을 써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디귿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 딸린 이 디귿 보기라든지 아니면 기역 보기라든지 이런 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해서 잘 되진 않으니까 차근차근 몇 번이라도 연습해가지고 다른 예시 문항 같은 것들도 많이 풀어보면서 그거는 점차 끌어올려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잘하려고 하면 너무 욕심이고요.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이제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이 실력 향상 문제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자연현상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기억.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 규모가 항상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뭐 거시세계, 미시세계에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자연세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세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디귿. 측정을 할 때는 규모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잘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앙부일구라는 해시계 그림이랑 세슘 원자시계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보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 앙부일구는 조선시대의 해시계로 태양에 의한 그림자의 위치로 시각을 나타낸다. 우리가 한국사가 아니니까 이게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이제 맞는 자료를 줬을 텐데 그 뒤에 내용이 잘 매치가 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해시계인데 그림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로 시각을 나타내는 원리였죠. 그렇죠? 해시계라는 것은.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현대에는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몇백만 분의 1초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디귿에 나오는데 나를 이용하면 몇백만 분의 1초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몇백만이 아니고 몇천만 아닌가 이런 디테일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측정을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 몇천만 분의 1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거는 수소 원자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지름은 0.1나노미터이다. 그래서 나노미터는 뭐였지 아까? 이 나노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습니다. 9제곱미터이다. 그리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0. 이거 뭐지? 처음 보는 AS는 이렇게 뭔가 애프터 서비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AS는 아토초라고 읽는, 아토도 사실 접두어인데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교재에 따라서는 이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8제곱입니다. 아토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보고만 넘어가세요.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수소 원자의 지름 0.1나노미터는 몇 미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0.1나노미터를 미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 제곱 미터가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게 0.1이니까 이거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라고도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10분의 1을 또 바꿔서 빼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1도 빼버리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노 자리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넣어주면 미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서술형이에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서술형을 출제를 한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지 가이드가 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좀 큰 틀에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전자현미경을, 얘는 전자현미경이고 그림 나는 세슘 원자시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랬을 때 가와 나의 기구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요게 문항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이 물리량의 특징을 어떤 요소들을 언급해서 써야 될지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최대한 써보고 그 문항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짚어줄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뭐 공통점인 거를 써야 되는지 뭐 이제 조금 감이 안 오는데 여기서의 예시 답을 일단 먼저 적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은 전자를 이용하여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 현미경이니까 미시세계에서의 미세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는 뭘 이용해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합니다. 세슘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그런 빛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얘도 거실까 미실까? 미시세계겠죠? 그래서 미시세계에서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미시세계에서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단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이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얘가 뭘 측정하느냐.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슘 원자시계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더 들어가면 좋을 만한 그 포인트는 미시세계 영역이라는 거. 둘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세한 것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가 또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를 이용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여기에서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했다. 근데 지금 괄호로 표기한 부분은 쓰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특히 중요한 거 길이와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것과 미시세계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이 들어가주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런 서술형에 대한 그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지금 요거는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장치로 측정하는 물리량의 국제 표준 단위, 거리 측정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터가 맞겠죠. 미터이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장치는 레이저 빛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일단 이런 장치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빛의 속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력을 알고 있어. 근데 속력은 식이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리를 알고 싶다면 양쪽에다가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을 양쪽에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거리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에 갔다 오는 데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이동 거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왕복 거리입니다. 왕복 거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가는 데 걸린 이동 거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레이저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죠. 시간을 이용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 장치는 레이저 빛의 속력이 일정한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식에 활용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옳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그림만 봤을 땐 도대체 뭘 물어볼까?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전광판에 나와 있는 요 값을 보고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량 두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량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곱 가지 안에서 써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입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의 기본량만 쓴다고 하면 아마 이게 세제곱일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고요. 그러면 그램이라는, 그죠? 요거는 질량. 질량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는 유도량이잖아요. 그럼 원래 그거의 기본량은 뭐야?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과 길이가 그 기본량으로 여기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국제 표준 단위계의 기본량과 그 단위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럼 4개는 옳다는 얘기죠? 봅시다. 여기서. 길이, 시간은 S. 그 다음에 길이는 M, 미터. 그다음에 전류는 V, 볼트인가요? 아니었죠. 볼트는 전압의 단위고 전류는 암페어를 쓰게 됩니다. 암페어.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뭐라고 읽죠? 켈빈, 대문자 K, 켈빈. 그 다음에 광도는 CD, 칸델라입니다. 그래서 캔들에서 유래한 칸델라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답을 간단히 쓰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손가락 마디의 길이나 발걸음 폭 등으로 길이를 측정하였는데 이것의 현대적인 방법 두 가지를 서술을 해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릿속에서 끄집어서 못 썼어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떤 장치의 명칭이기 때문에 보면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리 측정기 있을 수 있죠.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아까 전에 나왔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GPS도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GPS도 여기서 현대적인 측정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안 떠올랐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아 저런 기술들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도량입니다. 기본량에서 유도한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기억에 유도량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양이다. 어때요? 기본적인 양은 기본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도량에는 넓이, 부피, 속력 같은 것들. 그렇죠?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를 쓰는 유도량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밀도는 질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구하는 유도량이다. 그렇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밀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답은 4번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된 1강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과학은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가요? 과학 여러분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 강도 열심히 잘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